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입니다. 찾았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자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또한 생명인 것을 믿고 그 마르다가 고백한 것처럼 주여 그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이시며 생명이시며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믿음 가운데 참된 부활의 신앙이 그 성령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영혼과 인격의 모든 것 가운데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 우편 그 보좌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누가복음 24장 38절부터 39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부터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살과 뼈가 있다. 나는 그 십자가를 지고 너희 죄와 저주와 가난과 병을 담당하며 그 3일 만에 사망을 깨뜨리시고 마귀의 머리를 치시고 다시 부활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신령한 육체를 입고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앞서 말한 그 나사로가 그 썩은 냄새가 났지만 나사로를 부를 때 그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 살아난 것은 그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다시 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가 나를 믿느냐 나사로가 살아나이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바로 부활의 표적으로서 성도의 그 부활의 확증으로서 그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의 그 죽었다 살아난 것들 또 보면은 그 요한복음 20장 17절부터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부터 2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19절인가요? 아, 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고 또 24절부터 25절에는 그 열두 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예수님께서는 신령한 육체를 입고 살과 뼈가 있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바로 로마서 15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5장 20절 보면은 오늘은 좀 성경을 많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곳에 복음을 전하지 로마서 15장 20절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바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사로의 살아남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무덤에서 그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무덤이 열리며 그 성도들이 살아나서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 그 모든 그 자기가 살아났음을 증거하였다라고 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도의 그런 다시 살아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실 때 그런 이적과 표적들 또 나사로의 그 다시 살아남은 결국은 다시 그들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여 영혼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들은 결국 죽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부활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그 죄와 저주와 가난과 병을 담당하시고 예수의 피가 너희 모든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들이 병에서 나음 얻었으며 주께서 그 가난케 되신 너를 부유케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또 주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은 그 십자가는 저주를 상징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그 받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저주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저주에서 너를 속량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십자가 상 안에서 우리의 죄, 저주, 가난, 병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에게 회복하시고 의와 거룩함과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와 부활과 생명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낳은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십자가 안에서의 그 예수와 연합한 부활 안에서 우리 자녀된 권세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부활은 참된 첫 그 부활 첫 열매의 부활입니다. 우리 그 신령한 육체를 입고 완전히 부활하여 보좌의 그 부활한 육체 그 부활한 신령한 육체를 입고 부활하여 그 하늘에 오르신 것입니다. 보좌에 다른 그 다른 사람은 다 죽고 또 늙고 그 늙어서 다 죽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로서 첫 열매로서 예수님께서 죽고 사심으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첫 열매로서 완전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 그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육체로 오심을 믿지 않는 것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지주의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영이 그 육체를 덧입고 왔다. 그러니까는 영지주의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그 개념 안에서 그 육을 어떻게 그 악한 육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입을 수가 있느냐 이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가연설 우리 눈이 그 예수님을 착각적으로 본 것이다. 가연설 그 영적인 부분이 육체적으로 이렇게 일시적으로 보여서 나타난 것이다. 이런 가연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지주의 그런 영향들이 그때 시대에 그 요한 시대에 사도 요한 시대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 육체로 오신 예수를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와 저주와 가난과 병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죽으시사 사망의 대가인 죄의 싹인 사망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그 진노 안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공의가 그 안에 녹아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같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육체를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셨을 때 너희들의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살과 뼈가 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모습들에 대해서 내가 신령한 육체를 입고 첫 열매로서 완전한 부활하신 그 모습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표적으로서 부활의 신앙을 믿는 자는 그 영혼이 죽지 아니하리라 그 표적으로서 나사로를 그 썩은 냄새가 그 나는 나사로를 살리는 모습들을 그 믿음의 신앙 안에서 예수님께서 표적과 이적으로 그 부활의 표적으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이틀 더 유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그 나사로에게 찾아가는 모습들을 그 앞절에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가 잠들었다. 가자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갖고 나사로가 죽었느니라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때 찾아가니 마르다가 나오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영접하는 그 모습 가운데 너가 나는 부활이요 내가 생명인 것을 너는 믿느냐라고 그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그때 마지막 날에 내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제가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부활하며 예수와 함께하며 그 우리의 그리스도시 우리의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제가 믿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라 하며 그 무덤 그 무덤 가운데 썩은 냄새가 나서 그 다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송장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이적을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떤 관념적, 개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너무 그 돌을 닦는 그런 어떤 그런 자연 속에 묻혀서 어떤 그런 도가 사상인 그런 돌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영적이며 실체적, 실질적이며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그 역사와 능력이 함께 지금 이 시간 현재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보좌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다 찾자면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4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보좌에 오르셨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에 가셔서 로마서 8장과 로마서 8장 34절을 찾아 읽어보십시오. 그분은 살아있습니다. 지금 현재 살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역사와 함께 바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님은 살아서 우리의 기도소를 들으시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친히 시행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시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성경에 또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 우리의 기도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의 기도에 그 들으실 만한 합당한 주가 되시는 그 주, 그 주께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께서 친히 시행하실 것입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현재적, 실제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들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많은 성도들 안에 그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참으로 미련한 겁니다. 그러나 나의 지혜와 나의 그런 많은 지식과 그런 능력 그런 것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내가 나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바로 말씀 그 자체에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위의 능력이 함께하며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그 말씀이 그 성령 안에서 스스로 이적과 표적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 같지만 당연히 우리도 함께 전도하죠. 그러나 전도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역사와 나타나심과 능력이 그 안에 본질적인 역사가 그런 활동이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그 예정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예정설을 다룰 때는 그 칼빈이 거의 기도 부분, 끝부분에 그것을 다뤘습니다. 그것은 아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는 극단적인 예정설에 들어가면 그 옛날에 근대 성교의 아버지 그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하여튼 근대 선교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나가서 그 내가 이렇게 선교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은 너가 전도를 안 해도 하나님이 역사에서 구원시킬 것인데 왜 나가 뭐 이렇게 나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전도하라. 땅 끝까지 내 말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의 순종 가운데서 우리는 그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며 그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나의 자녀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미련한 자는 잔치집에 그 마음이 있고 지혜로운 자는 그 마음이 초상집에 있느니라 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또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오는 날짜는 알아도 가는 날짜는 모른다. 그러니까는 뭐 젊다고 뭐 난리치면서 그런데 갑자기 내일 죽습니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안타깝게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갖고 내일 모레 하면 나이가 한 80 넘었는데 암에 걸려서 거의 사망 선고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음성을 줬습니다. 너는 80까지 살게 될 것이다. 그때가 한 70, 한 3~4년만 지나면 그 암 때문에 거의 직전인데 3~4년만 지나면 80입니다. 근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암이 그냥 깨끗하게 치료됐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젊은 사람은 일찍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어떤 사람은 그 하버드에서 거의 2,000명 정도를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교사로서 다 준비하고 선교사로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 사고로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아 내가 저를 대신해서 선교하리라 그런 마음을 얻는 사람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아 이게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가 마귀가 역사인가 우리가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알아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딜레마 가운데 또한 주께 물어보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저 같은 반응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내가 저를 대신해서 선교하리라는 그런 반응도 있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 안에 그런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 앞에 나와 쓰임받는 그 자체가 놀라운 은혜요 또 우리 자녀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즐거이 동참하시며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적은 것과 많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너가 적은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적은 능력을 갖고 충성된 모습을 내가 보고 있느니라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의 나는 능력이 부족해. 나는 뭐가 부족해. 그 부족한 까운 것을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나가 전도하라.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에 그 순종하는 그 모습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사성로 여러분, 천국의 그 상의 원리와 이 세상의 상의 원리는 확실히 틀립니다.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많은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한 자보다도 자기애가 그 적은 두랩돈, 그 한 달 월급 200만원, 300만원 그 많죠. 근데 부자 같은 경우는 적은 돈이 아니겠습니까? 한 1000만원, 2000만원에 헌금을 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했지만은 오히려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친 200만원, 300만원을 받은 그 두랩돈을 칭찬하시며 여기 있는 자보다 너가 가장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많은 것이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예수의 피와 십자가를 붙들고 한 발짝 한 발짝 다시 눈물과 회개 가운데 일어나 주의 말씀의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는 나와 양누리 교회의 공동체와 설교 듣는 모든 분들 이런 축복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로 아까 그 다른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됐는데요. 부활, 바로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의 신앙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이며 그 실제적이며 현재적인 그 역사와 사실적인 역사를 나사로의 그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그 표적, 확실히 그 이적과 표적과 그 확증, 부활의 그 표적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너가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표적과 확증을 나사로의 그 살아남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는 그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덤, 그 십자가 상에서 그 많은 성도들이 다시 무덤 가운데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 성도들이 부활을 했지만은 다시 그들은 또한 죽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요한계시록에 다시 그 신령한 육체를 입고 마지막 때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그는 죽고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그 죽은 자들의 그 나사로를 잠잔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잠자는 자들의 보통 그 잠잔다는 얘기는 성도들에게 그 사용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다음번에 자세히 얘기하기 하고요. 그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라고 하신 것처럼 신령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감사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신령한 육체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신령한 육체를 입고 우리가 사는 것인데 십자가에서의 못 자국과 허리의 칼자국이 남아있는 모습들을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찔러봐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의식 많은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모습. 그 십자가에 잘린 그 창자국과 못자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그 참된 부활 안에서 그 영원한 십자가의 그 못자국과 그 창자국의 그 남아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감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부활은 뭐 팔이 잘라지고 뭐 귀머리가 되고 뭐 병이 낫 그런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완벽하게 부활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만약에 그 귀머거리가 또 귀머거리 부활한다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 보통 우리가 그 옛날에는 그 우리가 이제는 흙으로 이제 우리가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그 장례 문화도 많이 그런 바뀌는 부분들이 그 강가에 뿌리고 바닷가에 뿌리고 아니면 나무를 심어서 거기에 뿌리는 그런 부분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한 신령한 육체를 입고 다시 예수와 연합한 그 안에서 우리는 같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셨다. 그리고 그 영이 너와 함께함으로 너를 다시 살, 그 영이 너를 다시 살리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은 사도행전 3장 14절부터 15절,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4절부터는 성경대로, 바로 그 성경대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에서 또한 보여줍니다. 또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사도행전 17장 31절을 찾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죽고 십자가를 지고 말씀대로 성경대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는 죄 없으신 분이며 그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죄와 저주와 가난과 병을 담당하시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사망의 대가인 아니 그 죄의 대가인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사 그의 성결하심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또이 모든 것을 믿을 만한 증거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시편 16편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을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편에서는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지 않을 것, 다윗의 예언한 것들은 무려 1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부활, 음부가 예수님을 삼키지 못할 것과 부활할 것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25장 8절에서도 또 50장에서도 그 이사야서는 700년, 무려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마지막 그 성경대로 성취됐다라고 로마서 끝장에 또한 그 비밀이 드러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확실한 썩어지 않는 하나님의 확증된 말씀,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거짓말이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진실된 이 말씀, 이 말씀의 굳건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의 구원은 썩어질 풀과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요, 풀과 나무 같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그 확실된 말씀 가운데 따라고 베드로가 말씀한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말씀,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이 믿을 만한 증거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과 또한 그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났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역사적 그 증거를 보면 요세푸스 그 유대인의 고대사에 보면 18권 그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 예수라 불리는 현인이 있었다. 그의 행실은 선하였고 그의 학식은 뛰어난 것이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다른 나라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었다. 빌라도는 그를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그의 제자 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 만에 그들에게 나타났고 그가 살아났다고 보도하였다. 따라서 그는 아마도 선자들이 놀라움으로 그 자세하게 말했던 메시아였을 것이다. 그리고 소위 그의 이름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던 그리스도인의 족속은 오늘날까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리십시다. 얼마나 확실한 증거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의 그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심으로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런 확실한 증거로 그 나사로의 그가 살아났고 또 십자가를 지었을 때 무덤이 열리며 성도들이 그 많은 성도들이 살아나 거룩한 성에 들어가 증거했고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가 많고 또 더러는 살아난 자들이 그 살아난 자들이 그 무덤에서나 살아난 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 얼마나 확실한 증거냐.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없다는 자들아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를 봐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고 우리의 많은 그런 수고와 매맞음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모든 것이 헛되니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아 바로 씨가 심어지면 그 새로운 그 씨가 죽고 새로운 형태로 해서 꽃이 피며 여러가지 열매를 맺는 같이 우리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며 죽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우리가 부활하여 신령한 육체로 입고 하나님 앞에 쓰게 될 것이다 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확증하며 바로 증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의 육체를 입고 있다는 오셨고 또한 신령한 육체를 입고 그 영원하신 못자국과 영원하신 그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 가운데 우리의 영원히 우리의 죄와 저주와 가난과 병을 담당하신 그 은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타나실 때마다 나의 제자들아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고 너는 내가 너희들을 보내노니 너희가 네 죄든지 사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되리라.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 복음을 증거할 때 받아들인 자는 죄사함을 받을 것이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인하는 자는 죄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권세요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 성령을 받고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죄사함을 선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전 인류가 하나님이 택하신 그 모든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사는 나와 양누리 교회 공동체와 설교 듣는 모든 분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계시록 1장 17절부터 18절을 보십시오. 계시록 1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장 17절부터 18절에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새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나는 전에 죽었지만 나는 살아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22장에는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장 12절부터 13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심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신령한 육체를 입고 보좌에 오르셨으며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라나타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 너 행한 대로 갚아주며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았습니다. 살아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내가 친히 시행하며 예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시라는 그 말씀처럼 그 말씀을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내가 오고 있다. 진행형입니다. 지금 오고 있다. 속히 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고 있으며 우리의 중심과 생각과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현재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체험하며 그 놀라운 그 역사 가운데 그 말씀의 성취 가운데 항상 거하는 양녀의 교회 공동체와 설교되는 모든 자와 또한 나 또한 주 안에 완전히 거하기를 또한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샬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은 것이 아니요 예수님은 살아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가 예수 이름을 구할 때 친히 시행하시며 또한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을 모인 곳에 또한 함께 하실 줄 믿고 또한 그렇게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참된 부활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양누리교회 공동체와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참된 평강 안에, 부활의 신앙 안에 거하여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